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데이비드 오글비입니다. 오글비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30살이 훨씬 넘어서야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게 되었죠. 바로 광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오글비가 만든 광고는 정직했어요. 오글비는 정직하면서도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는 광고를 연구했죠. 그래서 오글비를 현대 광고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라고 부른답니다. 넌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친척 어른들이 물으면 난 이렇게 대답했어. 난 힘센 흑인이 되고 싶어요. 이모 친구 중에 흑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공을 정말 멀리 던지거든요. 데이비드,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란다.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 거야. 장래 희망 말이야. 그래, 네가 다른 아이들보다 잘하는 게 있는지 생각해보렴.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일이 뭐냐고? 난 장난치는 걸 좋아했어. 누나가 숨겨놓은 연애 편지 찾아내는 걸 정말 좋아했지. 하지만 장난을 빼고 나면 특별히 잘하는 일이 없었어.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운동을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 친구들 중에는 벌써 장래 희망을 결정한 녀석들도 있었어. 어떤 친구는 피아니스트가 꿈이라고 했고 어떤 친구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 그런 친구들이 부럽기는 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았어. 언젠가는 나도 내가 잘하는 걸 찾을 게 분명했으니까 말이야. 장래 희망은 정하지 못했지만 공부를 게을리 한 건 아니야. 아버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길 바라셨거든. 난 열심히 공부해서 간신히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사실 학교 공부는 나에게 잘 맞지 않았어. 그래서인지 대학에 입학한 뒤 점점 학교 수업에 관심이 없어졌어. 수업에 들어가서도 실수의 연속이었어. 화학 시간에 약품을 분석하는 과제가 주어졌는데 그 독한 약품을 코에다 대고 직접 냄새를 맡아서 기절한 적도 있다니까. 결국 난 거의 모든 시험에서 낙제하고 2년 만에 대학에서 쫓겨났어. 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셨지만 자상하게 날 위로해 주셨단다. 얘야, 난 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는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난 죄송스러웠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공부를 계속할 마음은 없었어. 아버지, 저 이제 공부는 그만두고 세계를 여행하면서 경험을 쌓고 싶어요. 아버지는 썩 내켜하는 표정은 아니셨지만 그러라고 하셨단다. 그렇게 해서 내가 발을 내디딘 곳이 프랑스의 수도 파리였지. 무턱대고 아무 호텔이나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았어. 마침 그곳에서는 호텔 식당에 요리사를 구하고 있었지. 난 식당 손님들이 데려온 개들에게 먹일 음식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어. 요리사 일은 무척 힘들었어. 하루 10시간 이상 뜨거운 오븐 앞에서 땀 범벅이 된 채 일했거든. 호텔 주방에서는 수십 명의 정식 요리사들이 일을 했어. 그리고 그 모든 요리사를 지휘하는 수석 요리장이 있었어. 수석 요리장은 요리사들이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하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직접 음식을 다시 만들었지. 요리장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 옆에 있던 요리사에게 물어봤어. 요리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배우면 저렇게 실력 좋은 요리장이 될 수 있죠? 저렇게 되려면 20년을 넘게 누예처럼 일해야 돼. 끈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잠만 말고 이 접시들이나 닦아둬.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엄청난 노력을 하고 힘든 시기를 견뎌야 했어. 훌륭한 학자가 되는 건 이상으로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도 힘든 일이었던 거야. 다시 영국으로 건너왔어. 영국의 한 오븐 회사가 요리용 오븐을 파는 영업사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영업사원 일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 동료들은 늘 물건이 안 팔린다고 투덜댔단다. 아휴, 난 하나도 못 팔았어. 자넨 어때? 아, 문도 안 열어주는 집주인들이 많지 뭐. 다짜고짜 필요 없다고 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어휴, 어제 찾아간 집에서는 거짓말까지 했다니까. 우리 오브는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선전했는데도 안 사더라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팔 수 있는 거지? 나라고 해서 문도 열어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오븐을 팔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 하지만 일단 내가 파는 오븐에 관심을 보여 문을 열어준 사람에게는 반드시 물건을 팔 수 있었지. 내 비결은 특별한 건 아니었어. 난 오븐에 대해 열심히 연구해서 오븐의 특징과 사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거든.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물건을 사주었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처음으로 발견한 거야. 바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일이었지. 회사에서는 내게 다른 사원들도 볼 수 있도록 오븐 파는 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뛸 듯이 기뻤지. 다른 사람도 내 재능을 인정했으니까 말이야. 재능을 인정받자 난 우쭐해져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서 오븐 판매에 대한 보고서를 형 프랜시스에게 보냈지. 형은 자기가 일하던 광고회사에 나를 추천했어. 나는 광고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어. 시골에 가정집을 개조해서 작은 호텔을 열 생각인데 250파운드 정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싶다는 거야. 250파운드면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도 광고를 실 수 없는 적은 돈이야. 난 고민하다가 그 돈으로 우편엽서를 왕창 사들였어. 호텔을 소개하는 내용을 적어 넣은 뒤 사람들에게 보냈지. 바로 다이렉트 메일이라는 광고 기법이야. 편지나 엽서로 상품에 대해 알리는 방식인데 나한테는 친근하게 느껴졌어. 직접 찾아다니지만 않을 뿐 상품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고 물건을 파는 건 영업사원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 며칠 뒤 광고를 맡겼던 그 남자가 전화를 했어. 안녕하세요. 호텔은 이미 문을 열었겠군요. 손님은 좀 찾아왔습니까? 말도 마세요. 호텔 문을 연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와 빈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다 오글비 씨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나 엽서를 통해 제대로 된 정보만 알려주어도 사람들이 상품에 관심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어. 광고회사에서 미국 광고를 많이 보았어. 미국 광고는 새롭고 신선했지. 광고되는 상품도 훨씬 다양했고 미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어. 일자리를 구하다가 갤럽 여론조사연구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었어. 여론조사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일이야. 갤럽의 대표인 갤럽 박사는 여론조사를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알아맞혀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했어. 여론조사가 대통령 선거 같은 거창한 일에만 쓰였던 건 아니야. 5분을 파는 영업사원에게도 쓸모가 있었어. 조사를 해보니 미국 사람들은 절반 가까이가 일요일 오전에 교회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 물건을 팔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헛걸음할 가능성이 높아. 반면 영국에서는 100명 중에 3명만 일요일 오전에 교회를 간대. 영국 영업사원들은 일요일 오전에도 열심히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봐야 하는 거지. 여론조사가 돈을 버는 일에도 유용하다는 사실을 재빨리 눈치챘어. 난 여론조사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어. 언젠가 내가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어느 날 신문을 읽던 갤럽 박사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지. 자네, 사람들이 신문에서 어떤 기사를 가장 잘 기억하는지 알고 있나? 그날의 가장 중요한 기사를 잘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닐세. 사람들은 신문에서 만화나 사진 밑에 딸려있는 사진 설명글을 가장 잘 기억한다네.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때까지 신문사들은 독자들이 만화보다 사설을 열심히 읽는다고 생각했대. 또 사진을 기사에 딸려있는 장식물처럼 여겼다고 해. 하지만 독자들은 사설이나 기사가 아니라 만화와 사진 중심으로 신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나는 여론조사를 광고 만드는 일에도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만약 사람들이 사진과 사진 설명글로 이루어진 기사를 잘 기억한다면 광고도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광고의 형식을 찾아낼 수 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상품을 파는 광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 37살이 되자 나는 큰 결심을 하고 뉴욕으로 향했어. 드디어 내 광고 회사를 차리기로 한 거야. 난 돈은 별로 없었지만 여러 직업을 거치면서 얻은 경험이 있었어.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 우선 읽기 편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광고의 형식을 만들기로 했어. 갤럽 박사에게 배운 대로 신문의 사진 기사 형태를 광고의 기본 모양으로 삼았지. 가장 윗부분에 사진을 올리고 그 아래에다가 광고의 머리글 그리고 상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광고 본문을 배치했어. 시험 삼아 이런 형식에 맞추어 광고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읽혀보았지.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읽기 편해서 광고 내용을 기억하기 좋다고 대답했지. 난 앞으로 광고를 이런 형식에 맞춰 만들기로 했어. 내가 만들어서 처음으로 성공한 광고는 해서웨이 와이셔츠 광고야. 와이셔츠는 만든 회사가 달라도 디자인이나 품질이 비슷했어.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나온 와이셔츠 광고들은 다들 비슷비슷했지. 와이셔츠를 입은 남자 모델의 사진을 놓고 상표를 큰 글씨로 적어놓은 게 전부였거든. 그런 광고들은 관심을 끌지 못했어. 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끝까지 읽게 할까 고민했어. 그러던 어느 날 약국에서 안대를 팔고 있는 걸 보았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꽃이 튀었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야. 그래, 모델에게 검은색 안대를 두르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이 남자가 검은색 안대를 쓰고 있는지 궁금할 거야. 궁금증을 풀기 위해 광고를 끝까지 읽어볼게. 틀림없어. 내 생각은 맞아 떨어졌어. 해서웨이 와이셔츠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지. 해서웨이 와이셔츠 광고가 성공하자 광고를 부탁하는 사람이 늘어갔어. 어느 날 푸에르토리코 정부에서 나를 찾아왔어. 자기 나라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광고를 만들어 달라는 거야. 미국 관광객이 찾아와서 돈을 쓰면 나라 형편이 나아질 테니 말이야. 그런데 이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 미국 사람들은 푸에르토리코를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 푸에르토리코의 관광지를 소개해봤자 효과가 있겠어? 가난하고 더러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야. 우선 나라 이미지를 좋게 바꾸는 광고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유명한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살스가 어머니의 고향인 푸에르토리코의 음악 축제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광고가 나간 뒤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니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었어. 푸에르토리코를 파블로 카살스가 첼로를 연주하기 위해 방문하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여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 거야. 전보다 3배가 넘는 미국 관광객들이 찾아들었대. 덕분에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어. 우리 회사가 점점 유명해지자 나를 찾아오는 광고인들도 늘어났어. 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놀랐어. 거짓 광고를 해서라도 물건만 팔아치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광고인들이 많았거든. 난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영업사원 시절부터 말이야. 거짓말을 해서 믿음을 잃으면 다시는 물건을 팔 수 없어. 그런데도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았지. 난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소개하는 광고로도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런 생각으로 만든 광고가 바로 롤스로이스 자동차 광고야. 이 차의 장점은 다른 차에 비해 무척 조용하다는 것이었어. 하지만 다른 차에 비해 전기시계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어. 난 이 차의 단점을 감추지 않고도 장점에 대해 알릴 수 있는 광고를 만들고 싶었어. 광고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모두 날 비웃었어. 이렇게 글이 많은 지루한 광고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 광고는 대성공이었어.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지. 난 롤스로이스 자동차 광고로 또 한 번 유명해졌어. 전에도 광고를 만들어 성공한 사람은 많았지만 나처럼 상품에 대해 정직하게 소개하는 광고로 성공한 사람은 없었거든. 많은 광고인들이 상품을 팔아치우기 위해 거짓으로 광고를 만들기에 바빴고 그렇게 만든 광고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별로 없었지. 광고에 속아 물건을 산 사람들만 손해를 입는 일이 많았어. 난 내가 광고한 물건만 썼어. 해서웨이 와이셔츠를 입고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타고 다녔지. 난 광고할 물건을 먼저 써보고 나서 품질이 좋지 않으면 광고를 만들지 않았어.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광고한 물건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광고한 물건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광고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광고한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해. 그런 내 생각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나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광고가 이 잡지 광고야. 난 이 광고를 만들면서 내 사진과 서명을 광고에 실었어. 혹시라도 이 광고에 거짓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지. 난 유명해졌어. 돈도 많이 벌었어. 사회를 위해 내 재능을 사용할 수 있을 사회를 위해 내 재능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맡은 일이 세계 야생동물 기금의 광고를 만드는 일이었어. 세계 야생동물 기금이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야. 이 단체에 대해 소개하는 광고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세계 야생동물 기금에 돈을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주거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는 광고를 공익광고라고 해. 이 광고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거든. 그 후에도 여러 공익광고를 만들었어. 내가 일했던 1950년에서 1960년대에는 주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광고가 많았어. 지금까지 소개한 광고도 모두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광고야. 그런데 1970년대가 되면서 사정이 달라졌어. 집집마다 텔레비전을 들여놓게 되었거든. 당연히 텔레비전 광고가 늘어났지. 텔레비전 광고는 종이 광고와는 많이 달랐어. 몇십 초의 짧은 시간에 끝내야 하니까 상품을 상세하고 꼼꼼하게 소개하기가 힘들었어. 하지만 텔레비전 광고는 움직이는 화면으로 물건의 좋은 점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 난 이런 면에 매력을 느꼈어. 이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접착제 광고인데 상품의 성능을 잘 보여주었다고 해서 상까지 받았어. 오글비와 메더스의 텔레비전 광고. 첫 번째, 구두 바닥에 접착제를 떨어뜨린다. 두 번째, 사람들이 모델을 거꾸로 들어 올린다. 세 번째, 천장에 붙여버린다. 네 번째, 손을 떼도 모델이 붙어있다. 나는 광고란 물건을 팔기 위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라 생각했어. 처음 광고를 시작했을 때부터 텔레비전 광고를 만든 나중까지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주려 했었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내 친구인 레이먼드 루비컴도 그랬어. 루비컴도 광고인이었는데 그는 광고가 물건을 파는 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광고도 미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기억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인지 루비컴이 만든 광고들은 내가 보기에도 참 예뻤어. 신문기사처럼 딱딱해 보이는 내 광고와는 달랐지. 하지만 나는 광고란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이전에 광고로서 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해 물건을 팔지 못하는 광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말이야. 만약 사람들이 광고의 아름다움만 기억하고 광고하는 상품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광고는 실패한 거나 다름없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광고는 아름답진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주는 광고였어. 너희들은 데이비드 오글비라는 내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난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척 유명하단다. 광고인들은 나를 가리켜 현대 광고의 기본을 세운 사람이라고들 해. 내가 만든 광고가 인기를 끌어서만은 아니야. 그보다는 정직한 광고를 만들어서 물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주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란다. 난 정직한 광고를 만들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박사학위도 받았어. 아버지가 보셨다면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야. 어릴 적에 장래 희망도 정하지 못했던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말이야.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거짓말투성이 광고만 보면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 어떤 광고도 믿을 수 없다면 끔찍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광고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줘. 정직한 광고를 만든 나, 오글비를 말이야.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